솔직하게 뜨겁게 내게까지 속삭여줘. 나를 더 와가 너 좀 더 가까이 와봐. 우리 위한 이 순간 너는 멈추지 마. 모두가 잠든 이 밤 너와 나 둘만의 시간. 심장이 떨리는 걸 어때.